강화도 전등사에 가면 유명한 게 누렁이가 있습니다. 그 의젓하고 고고한 자태를 보면 절에 살면 개도 좀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누렁이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고 아주 평화로운 마음으로 전등사를 나오던 어떤 사람. 그만 절 아래 동네에서 사나운 흰둥이가 덤비는 바람에 온 동네가 놀라도록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고 합니다. 평화로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눈물 범벅에 심장은 콩당콩당거리고 개주인과 소리 높여 싸운 것은 물론이고요. 저 흰둥이도 절에서 자랐다면 누렁이처럼 됐을까? 누렁이도 저런 주인을 만났으면 흰둥이처럼 됐을까? 아니면 누렁이의 품성이 원래 훌륭해서 절에서 살게 된 걸까? 그곳을 나오면서 네네 그런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주인공인 길손이 이 소년을 옆에서 늘 쫓아다니던 아주 하얀 개 바람이가 인상적인 그런 애니메이션이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오세암 중에서 길손이의 테마 길손이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요. 이 오세암이 있었던 그 암자가 있었던 절은 관음사였는데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답사한다고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그 절을 정말 무던히도 다녔던 기억이 지금 문득 나네요. 그런데 절에서 자란다고 흰둥이가 누렁이가 될지 나쁜 주인을 만난다고 누렁이가 흰둥이처럼 될지 혹은 그것을 모두 다 떠나서 원래 품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지 이것은 살아가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 혹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늘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미운 사람이 있을 때는요. 혹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너무나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까. 좀 정말 다른 어떤 환경에서 괴로움을 겪지는 않았을까 하면서 일단은 그 사람을 이해를 해보려고 조금은 노력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러고 나가 안 되면 조금 미워하면서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그러고 안 되면 이제 마음에서 끊어버리는데 제일 무서운 게 그거죠. 이렇게 마음에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헛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FM 영화음악의 주소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소는요. 우편번호 150에 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사함이 819호 받는 사람은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인터넷 주소는 www.imbs.com 라디오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되고요. 자, 제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충남 천안시 청수동에 김승빈 씨가 신청하신 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굉장히 오랜만에 듣게 되네요. 영화 Always, 영혼은 그대 곁에 중에서 Smoke Gets In Your Eyes입니다. J.D. 사우더의 음성이죠. 자, 이 곡 듣고 나서요. 오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만나보겠습니다. 산책 FM 영화 음악. 어려서부터 말수도 적고 남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엉뚱하고 한마디로 어리바리했습니다. 7살 때로 기억되는군요. 전봇대에 붙은 포스터는 너무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년 007 지하제곡, 장편 만화영화였죠. 바로 저거야. 저는 한달음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단식 투쟁, 그리고 눈물 작전. 제 이런 노력 끝에 대전 시민회관에서 보았던 소년 007 지하 제국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검정색 베레모, 검정 양복, 검은 권총, 검은 가방, 안경 속에서 언뜻 빛나던 차갑고 냉정한 그늘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비행기나 선박의 실종 사건이 이어지자 007과 그 일행이 지하 세계에 또 다른 문명이 있음을 추측하고 모험을 떠나는 과정을 그린 만화 영화. 스토리보다는 인물들의 개성이 돋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간단히 소개해볼까요? 먼저 007. 임무 이외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침착하고 냉정한 인물, 보드레 공주를 은근히 사랑함. 보드레 공주, 지하 제국 핑크빛 종족의 공주, 약간 맹하다, 007의 한눈에 반해 안겼다가 무한하게 거절당함, 사랑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고 믿음, 대단한 미인. 주딘, 007의 라이벌이자 지하제국의 장교로 상관 왈탄을 죽이고 가짜 007력을 능숙하게 해낸다. 그러나 그릇된 과욕으로 핵폭탄과 함께 최후를 맞는다. 이 만화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멋진 대사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드레 공주가 007에게 안기자 007이 뿌리치면서 했던 말. 나는 지상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특수공작원. 그렇기에 지시 외의 행동은 할 수 없고 이곳 지하세계 역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 대사를 듣고 전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남자는 저래야 돼. 저렇게 차갑고 냉정해야 돼. 그런데 007역의 그 목소리는 알고 보니까 여자 성우 박영남 씨였습니다. 박영남 씨는 개구리 왕눈이의 왕눈이, 나라라 슈퍼보드의 미스터 손 등 주로 남자 역할을 맡으셨죠. 007의 마지막 대사 역시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지하제국 얘기는 한낱 공상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 하나의 통로가 핵폭탄에 봉쇄되어 버렸으니까요. 이제 지하제국 얘기를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사가 왜 그렇게 허무하게 들리던지, 아무리 기상천외한 무용담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서글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어떤 만화 영화도 내게 그다지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됩니다. 모 방송사에서 화요일 밤이면 한국 영화 걸작선을 상영했습니다. 우연히 엄마와 함께 보았던 그 영화는 사랑하는 사람아. 정윤이, 한진이, 그리고 여자임에도 남자아이 역할을 맡았던 당시 인기 절정의 똑순이, 김민희. 돌이켜보면 대표적인 최루성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재벌 2세인 한진희와 기재촌 출신 정윤희의 불운한 사랑이야기. 불장난 같은 둘의 사랑으로 태어난 김민희를 정윤희 혼자서 키우다가 한진희 측에서 양육권을 요구하면서 벌어지는 모자의 이별, 그리고 상봉. 장면 장면이 눈물바다, 콧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대사. 엄마, 우리 같이 살면 안 돼요? 안 돼, 철아. 철이는 씩씩한 아이지. 씩씩한 어린이는 울면 안 돼. 이 장면에서 엄마와 저는 영화처럼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나 저 누나한테 장가갈래. 어린 눈에 비친 정윤희 씨가 꽤 오랫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추석쯤으로 기억합니다. 추석 특선으로 라붐이라는 영화가 TV에서 방송됐습니다. 물론 더빙으로 봤죠. 영화도 영화였지만 음악이 참 좋았습니다.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그 감미로운 선율이 영화 내내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피 마르소라는 배우를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10대가 느끼는 고민을 담은 성장 드라마입니다. 영화 속의 댄스 파티, 장면 장면이 정말 예뻤습니다. 남자애가 소피 마르소 뒤에서 헤드폰을 씌워줄 때 흐르던 리얼리티. 이 장면은 CF에서 패러디해서 유명해졌죠. 그리고 마지막에 붐에서 파란색 조명을 받으면서 남자애와 소피 마르소가 부둥켜 안고 춤추던 그 장면이 참 아름답게 기억됩니다. 아직도 저는 소피 마르소의 목소리를 만화영화 빨강머리 앤의 성우 고정경예 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더빙 성우가 정경예 씨였거든요. 소피 마르소 같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 간절했지만 서른을 바라보는 아직까지도 변변한 사랑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짝사랑이 전부였죠. 제가 생각해도 저는 바보인 것 같아요. 3 군대를 제대하고 어느 날 MBC FM에서 빌리티스라는 영화 음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비디오 가게 45곳을 뒤져서 힘들게 빌려본 영화 빌리티스. 이 영화는 한 소녀가 성에 눈떠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멜리사라는 성숙한 여인으로 인해 성에 눈떠가는 빌리티스. 그냥 무심히 보면 B급 에로 영화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개가 낀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에 소녀가 자전거를 타며 가는 첫 장면, 그 장면에 깔리던 프로미네이드, 감미로운 그 선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가가 프란시스 레이라는 걸 알고 그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 내용보다는 배경이 더 마음을 끌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았죠. 감독은 보그지 카메라맨 출신의 데이빗 해밀턴. 아마도 영화의 스토리보다는 장면에 엄청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찍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 배우가 멜리사를 가학적으로 성폭행하는 장면인데요. 정말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 남자 배우를 두들겨 패주고 싶었고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의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 속에서 이 영화는 아름다운 영상 그리고 프란시스 레이의 감미로운 음악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8000년이 밝아올 무렵 세상은 시끄럽게 밀레니엄 버그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저는 아버지와 병원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괴사로 왼쪽 무릎 절단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수술 후 병세가 호전된 듯 했지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실은 제게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대신해줄 누구도 없이 4년 동안 매일 3시간을 채 못 자면서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 10번에 만성심부전증, 동맥경화, 실명, 폐수종. 나 푹 자고 싶어, 쉬고 싶어. 이런 생각만이 내 머릿속을 맴돌던 그때 유일한 즐거움과 희망은 영화였습니다. 영화 평론가들의 혹평과 흥행 실패라는 상처를 안은 영화였지만 그러나 감히 내 인생 최고의 영화로 지상만가를 꼽습니다. 주연은 신현준, 이병헌, 정선경. 경찰인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다 부인을 죽이고 큰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미쳐서 죽고 그 일련의 참혹한 가족사를 동생 광수 역의 신현준이 감내하는 이야기. 이런 고통스러운 가족사를 이기려고 신현준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정말 신현준의 연기가 극에 다다른 작품이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에겐 음악이 유일한 취미이자 낙이죠. 그리고 헐리우드로의 진출을 꿈꾸는 호프집 아르바이트 직원 이병헌. 영화는 소외된 청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둘이 서로 다투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현준이 이런 말을 하죠.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견딜 만큼 견뎠어. 네 안에 나를 가두지 말란 말이야. 내 억눌렸던 무언가를 터트리는 듯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광수와 종만이 달리는 장면 역시 기억에 남습니다. 뭔가 확 풀리는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이 영화가 오래도록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있었고 아버지에 대해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불과 6개월 후에 아버지께서는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조금 현명했다면, 조금만 더 아버지께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까지도 여러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 한편으로 나는 삶의 희망도 생겼고 우울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바로 이학수 씨, 대전 중구 선화동의 이학수 씨의 일기장 속의 영화를 만나봤는데요. 먼저 음악, 들은 음악들 소개해드릴게요. 이학수 씨의 일기장 속에 맨 처음 적혀있었던 영화, 그 소년 007 지하제국. 아, 이 영화의 음악을 구할 수가 없어서 대신 음악은 007 영화의 타이틀곡 The James Bond 테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사랑하는 사람아, 이 영화의 음악도 구할 수가 없어서 대신 내용이 상당히 비슷해요. 게다가 역시 최루성인 한국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에서 음악을 골라서 들어봤습니다. 남진이 불렀던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세 번째 영화 라붐에서는 리차드 샌더슨의 그 리얼리티 들어봤는데 청취자 박하나 씨, 임혜정 씨의 신청곡이기도 하고요. 또 청취자 김지영 씨도 예전에 신청하신 곡 영화 빌리티스 중에서 프란시스 레이의 프로미네이트 산책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한국 영화 지상만가 중에서 이동준이 작곡한 메인 타이틀 원이었어요. 이학수 씨의 이 내 일기장 속 영화에는 그래요. 어느 애송이 막노동꾼의 영화 이야기라고 스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필로그로 이런 말씀을 적어주셨네요. 어느덧 내 나이도 서른이 되어가고 이루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요. 여행 스케치의 서른을 바라보며라는 노래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이 노래 말처럼 저는 나이 서른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서른 해를 살면서 내게 너무나 큰 위안이 되어주었던 영화 이야기만은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근사한 예술 영화도 아니고 누구나 인정하는 명작도 아니지만 제겐 너무 소중한 영화 이야기들 쓸까 말까 꽤 고민하다가 이렇게 용기 내서 며칠 적었습니다 하셨어요. 만약에 근사한 예술 영화를 누구나 인정하는 명작들만이 이 내 일기장 속에 영화 속에 담겨 있다면 그 일기는 진짜 누구 읽으라고 가짜로 적어놓은 그런 일기가 되겠죠. 이학수 씨 이 일기장을 제가 보고 나니까요 참 참 후회가 돼요. 무슨 후회냐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학수 씨가 예전에 아버님 기일에 음악을 신청하셨었거든요. 저 기억하거든요. 그때 들려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이 서른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보세요. 4년 동안 매일 3시간을 채 못 자면서 간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학수 씨의 글들을 가끔씩 그 청취자 게시판 사연 올리는 데서 보면서 그냥 읽었는데 이제는 그냥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학수 씨를 조금 더 많이 알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픔도 알게 되었고 그래요. 그래서 참 좀 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년 007 지하제국에서는 그 캐릭터를 하나하나 너무너무 재미있는 캐릭터 얘기를 다 적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길어서 다 못 들려드렸거든요. 근데 어쩐지 이 애송이 막노동꾼 이학수 씨의 일기장에 첫 번째로 적혀있는 그 소년 007 지하제국 구해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학수 씨 반갑습니다. 시네마 천국 속으로 네. 자, 이 봄빛 같은 곡을 들어봤는데요. 영화 Better Than Sex, 호지 영화죠.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만 보고 나서는 여자 주인공이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주근깨가 온몸에 가득해서요. 그런데 영화를 보는 동안은 그 주근깨가 눈에 별로 많이 들어오지 않더군요. 역시 사람은 영화의 캐릭터도 알게 되니까 캐릭터로 보이지 외모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Better Than Sex 중에서 I Love Sex to Open My Eyes 들어봤습니다. 곡목은 조금 얄궂지만 자, 우리 임재현 프로듀서가 아주 좋아하는 곡이랍니다. 괜찮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우리 권영씨가 오랜만에 듣고 싶다고 하신 그 곡을 이렇게 청취자들의 신청곡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끼리 이렇게 푹 치고 장구 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곡이니까 믿고 들어보세요. 자, 로얄 타넨바움 중에서 골라봤어요. The Velvet Underground 예, Stephanie Says.

장명재씨, 안인경씨 잘 들으셨나요? 신청하신 곡 적과의 동침 중에서 벤 모리슨의 Brown Eyed Girl 들려드렸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구의 이세영씨 얼마 전에 올리신 글이에요.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고속도로로 열심히 달려 다녀왔죠. 빈 고속도로를 혼자서 질주했는데 단지 불빛 하나에 의존하며 시속 100km로 앞을 달리는 자동차. 한 치앞밖에 보지 못하는 불빛에 내 인생을 걸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서글퍼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내씩 웃었습니다. 그래도 달려야 하니까 과속하지 않고 차선 넘나들지 않고 중앙선 침범하지 않으며 정당하게 달려야 하니까 세상이 참 시끄러운데 제발 정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먼저 목적지에 갔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당하게 갔느냐 이것을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그것만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100% 동감하고요. 문득 그 이 말씀을 드리니까 삶에 있어서 일 이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 아카데미 영화제 그 시상식장에서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던 쇼펜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쇼펜이 수상 소감으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것만큼 확실한 게 있다. 연기에 최고는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 그러면서 상을 받았던 쇼펜의 얼굴은 정말 떳떳해 보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요. 문송이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책 대신 영화를 한 학기 내내 보았다. 그래서 베티 블루 이 영화는 300만 원을 내고 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셨던가요? 베티 블루 중에서 C'est le vent Betty 가브리엘 야레드의 음악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